참 예수님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성 바울과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을 미리 땡겨서 축하하고 있습니다. 오늘 9월 20일인데 주일날 함께 대축일을 지내기 위해서 오늘 함께 기억하면서 이 축일을 지내고 있는데요. 네, 그래서 오늘 1독서를 독서와 복음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은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는 기쁨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그래서 1독서 지혜서에서는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다른 독서를 읽었죠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의인들이 막 다 죽고 고통받고 이렇게 멸망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그 의인들이 그렇게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2독서에서는 사도 바울과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죠.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. 역경도 환난도 칼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.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이 고통과 또 죽음 향해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그것을 넘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을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 부활로 가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.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순교자들, 특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화상 바로 기억하면서 이 복음들을 독서들을 읽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?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? 어제가 아주 좀 눈에 들어오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. 제주도에서 한 자매님이 성당에서 새벽 미사 끝나고 한 1시간 반,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누가 와서 흉기로 찔러서 위독한 상황에 빠져 있죠.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이분이 그 뭐 뒤에 마지막 그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독실한 신자였다라고 써 있는데 하느님이 날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느님은 안 믿을 거야. 하느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. 이렇게 생각할까? 아니면 하느님이 안 계신가? 이런 의심을 하게 될까요? 하느님 계셨으면 날 지켜주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지켜주시지 않지? 근데 제가 아는 청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부재 때 한 청년이 어떤 신앙 뭐 세미나인가 뭐 어떤 신앙을 성숙해주는 그런 어떤 교육 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. 다녀오고 난 그 다음날 기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오토바이로 이제 뭐 치킨 배달을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또 깁스를 하게 됐죠. 그리고 그러고 나서 만났는데 그 친구 얘기가 자기가 그렇게 좋은 체험을 하고 와서 이렇게 갑자기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이제 안 믿는다?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는다고. 오히려 하느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다고. 오토바이가 다 망가지고 그렇게 다치곤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. 그리고 하느님께 이렇게 날 지켜주고 있다는 거, 그리고 함께 있다는 거,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놓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.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죠. 고통과 그런 죽음들,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들 안에서도 그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갈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,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는 것들이 많이 있죠. 하느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은 환난도 역경도 칼도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랬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. 보면 뭐 나에게 중요한 뭐 시험이 있다라든가 뭐 좀 어디 놀러 가야 된다든가 취미생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을 선택하면서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. 정말 이 복음과 독서들 정말 내 안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있는가? 정말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?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.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 거죠. 사랑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다른 데를 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.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안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분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분 지금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게 느껴져도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게 해주는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. 모두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. 전능하신 천주 성부, 천지의 창조주를 전에 믿나이다.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, 성령으로 인하여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원수로 인하여 범사에서 은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